닥터 스테판 12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 핵항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8일 부산에 입항했고 24일 남측군이 서해상에서 북단속정에 다섯 발의 포사격을 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서해상에 남측군이 포격한 것에 관하여 조평통 대변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남조선 군부 호전강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대결을 추구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예측할 수 없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 북남관계는 또다시 8월 합의 이전의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남조선 호전강들은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우 첨예한 상황인데 반면에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해설 바랍니다. 네.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뭐 담화가 아니라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약간 격을 떨어뜨린 거죠.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여전히 8.25 합의를 의식한 그런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표현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출로로 이른바 북풍 사건, 북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지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8.25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순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전쟁이다. 남측 정권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에게 파멸적 효과를 낳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제가 이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쟁, 혁명, 전쟁 이 세 가지 가능성에서 항쟁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적 항쟁인데요. 수구 정권이 개혁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 해방 혁명, 자주 민주 정부 수립의 변혁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은 수구 정권 또는 개혁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혁명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구 세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제 매우 유순하게 한 것이죠. 8.25 합의의 정신에 의거해서 남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10.10 당창건 70돌 열병식 전후로 해서 북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라든지 ICBM이죠.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이죠. 네. 이런 결정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이 됐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이번 열병식과 그 연설문의 종자였던 위대한 인민, 북의 표현대로 이제 위대한 조선동당 창당 70도를 기념하면서 무엇보다도 인민의 주목을 했죠. 위대한 인민이다. 그래서 선군사상, 선군혁명, 선군정치에 의거하면 군대 중시가 인민 중시보다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이렇게 해서 네. 인민 중시를 군대 중시보다 앞세우는 인민 존중, 인민 중시, 인민 사랑을 강조하는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김정은 최고 리더의 인생관, 인민관이라고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혁명 팟캐스트 최근호에서 이른바 인민 혁명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조선 혁명, 주체 혁명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인민 혁명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이런 표현에서 주체혁명이 곧 인민혁명이다. 주체가 인민이죠. 당과 최고리더의 영도를 받는 인민, 자주적 인민, 사회정적 생명체. 혁명의 주체는 언제나 인민이지만 혁명의 자주적 주체는 아니다. 혁명의 자주적 주체는 최고리더 당 인민대중이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당과 최고리더의 영도를 받는 인민대중. 그 안에 이제 군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최고 리더 당 군대 인민. 이제 군대 인민은 이제 같은 격인데 군대가 앞에 있는. 이게 이제 선군이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 총로선인 2012년 4월 15일에 발표된 태제 명제에서는 일심단결 불패 군력 더하기 세세계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여기서 1심 단결이 불패불력보다 앞에 나왔다는 거. 2013년 3월 말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역시 경제건설이 핵무력건설보다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2015년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연설문에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3대 전략에서 인민중시가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이번 열병식과 연설문의 위대한 인민이라는 종자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열병식 전후에 우주발사체라든지 ICBM이나 SLBM을 발사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군사력의 시위보다 인민 중시의 사상, 정치를 부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 연장선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의 인민들이 한 생을 통해서 가장 절절히 염원하는 그런 부모, 형제, 자매, 그런 이산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전후해서 북이 군사적인 시위, 공세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이번에 밝혀진 열병식 연설문의 종자로 확인된 인민중시 사상, 인민중시 정치, 애민 사상, 애민 정치에 의거해서 그런 맥락에서 조용히 10월의 정세가 흘러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려면 연말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네. 북남 관계에서의 대전한 대변역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개척하려면 역시 결정적인 변수를 이뤄내야 되겠죠. 네. 여기서 김관진이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국 회담을 열 것이다 라고 한 부분과 민족문화유산과 관련된 남북 북남 간의 교류협력이라든지 여러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진행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국 회담과 민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인됐죠. 다시 말씀드려서 8.25 합의의 정신이나 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비록 서해상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북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남측으로부터의 도발이 되겠죠. 네. 그런 안 좋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표현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리아 반도에서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세 분석에서. 북미, 북일, 북남 관계. 북미 관계가 이제 중심거리죠. 북일 관계, 북남 관계를 규정하는. 따라서 북미 관계가 풀린다는 건 다른 관계 다 풀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세 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남 관계에서 대전한 대변역이 이룩된다라고 한다면 북미 관계에서도 대전한 대변역이 이룩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북남 관계의 대전한 대변역을 이룩하는 하나의 전기가 된 것이 이제 지난 8월 말에 북남 남북 간의 접촉이 아니었습니까? 네. 고위급 접촉, 43시간의 마라톤 만남, 그리고 합의.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에서도 이러한 방식, 긴장이 고조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풀리면서 합의를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북남 남북 관계에서는 재래전이라면 북미 관계에서는 이제 첨단전이 되겠죠. 네. 전자가 전술적 무기를 주로 하는 군사적 긴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자는 이제 전략적 무기를 주로 하는 군사적 긴장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북미 관계에서 북이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죠. 평화협정입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바로 이 시점에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10.10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북이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그것이 쿠바 미국 정상들 간의 전화로 지난해 12월 17일이죠. 네. 김정일 총비서 서거 3돌이 되는 날에 발표한 물론 이것은 이제 클로즈 비공개 트랙이고 오픈 공개 트랙 상에서는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생일이다. 오바마가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날에 발표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쿠바의 오랜 기간의 숙원인 봉쇄 정책을 푸는 쿠바 미국 대결전에서 쿠바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런 놀라운 전변이 벌어졌는데 그 방식이 응용돼서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두달 기간 안에 북미 간의 변화, 이것은 북남 남북관계에 쓴 표현에 의하면 대전환 대변역이 되겠죠. 그런 변화가 예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혁명적 대경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물론 이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북에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혁명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적인 측면에서 온 세계의 자주와 혁명적인 당면 과업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큰 경사, 대경사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때 올해 남은 두 달이 특별히 주목됩니다. 올해는 전반기에 군사적 대결, 공개적으로. 후반기에는 이제 외교적 대결, 이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9월 달에 북미 간에 그런 물밑 외교적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런 이야기도 인터넷상에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이 3대 혁명, 당면 과업에서 온 세계 자주와의 하나의 식음석이라고 할수 있는 시리아 내의 IS, 이슬람 국가를 러시아가 맹공, 맹폭을 하면서 정리시키고 있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소련 동구 무너진 뒤에 중동에서 군사적인 공세를 미국을 비롯한 뭐 영국 또는 프랑스 이렇게만 전개되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기지개를 펴면서 IS를 정리시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계가 이미 깨져나가고 다극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 체제에서 미 유럽 제국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브릭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섯 개의 나라죠. 를 다른 축으로 하는 시속게임, 세계 경제 지배 전략을 구현하려고 하는 유대 자본,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의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경제적으로 이미 조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인 구조, 체계,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북이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 군사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면서 그 시소라는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세계 지배 전략을 교란시키면서 나아가 파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련 동구 붕괴를 계기로 사회주의 제도를 소멸시키고 반제 이슬람 세력의 양대 기둥인 이라크와 이란 정부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미유럽 제국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브릭스를 다른 축으로 하는 세계 지배 전략을 구현하는 이세 가지 구상이 있는데 이세 가지 전략적 구상을 북이 주체 사회주의의 승승장구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 이슬람 세력의 중무장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인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북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통일혁명 온세계 자주화 이 3대 혁명 당면과업이라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3대 전략을 파탄시키는 그런 과정이 지난 20여 년간이었다. 1994년, 94년에 제1차 북미 대결전부터 시작해서 98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의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절정 마무리 단계로서 진행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파생적인 종속 변수인 북일 북남 관계, 특히 북남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8월 말에 북남 남북 관계의 대결과 합의, 긴장과 이완이 북미 관계에도 적용이 될수 있고 그때 물론 전술적이고 재래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략적이고 참단전이다. 또는 북남 남북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역을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미 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역을 이룩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변화가 신년사에서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 해로 빛내겠다라고 한 만큼 남은 두 달 기간이 특별히 주목된다. 어떤 그 일정으로 찍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번에 당창건 70돌 열병식 행사 연설문의 종자로 위대한 인민에 초점을 두면서 이상가족 상봉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8.25 합의에 기초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당국회담 민간 교류를 하면서 최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순조롭죠. 네. 그런데 이제 서해상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남측으로부터 북의 표현에 의하면 도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자주 출몰했던 조지 워싱턴 미 핵항모가 이제 퇴역하고 등장한 로널드 레이건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최신형 핵항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북침 선제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미 핵항모가 남측 부산항에 입항했죠. 호국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군사기지, 한 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방대한 핵무력 군사력이 등장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원래는 이제 북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게 되면서 그것이 ICBM, SLBM을 배경에 깔든지 어쨌든 간에 이에 맞대응하면서 이제 등장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북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에 입항하면서 심히 북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의 정세고요. 네. 드러나지 않은 측면의 정세, 다시 말하면 공개 경로가 아니라 비공개 경로, 오픈 트랙이 아니라 클로즈 트랙상에서 보면 이미 북미 관계에서는 사실상 대결전이 끝났고 내적으로 합의된 대로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정세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미국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군사적 시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고요. 또는 그것을 계기로 북으로부터의 전략적인 군사적 시위 공세가 취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풀리면서 큰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북남 남북 간의 당국회담 민간 교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북이 전략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게 될 경우에 북남 남북 관계에도 당연히 긴장되고 전반적으로 코리아 정세, 동북아 정세가 긴장되겠죠. 이 과정을 한번 크게 겪으면서 연말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 과정조차 생략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발표되면서 정리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으로의 정세 변화가 더욱더 주목됩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소식 전달해 드리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한 이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화로 인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자회동에서 제기한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가능성에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시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그 이른바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사실 사기성 발언이다라는 좀 의구심도 드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사기성 발언이죠. 이른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표현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통성이 없죠. 완벽한 대선 부정, 선거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뭐 가령 복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말만 한마디 하면은 이제 수구 보수 언론들이 이제 왁자하게 떠들면서 마치 뭔가 있을 것처럼 뭐 김종인 등장하고. 그러나 복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증세 없이 복지 없다. 증세로 복지한다. 이게 이제 삼인주의 공약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 심상정, 심상정 이정희가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증세 없이 박근혜가 복지를 할 수가 없죠. 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재정적자 3000조가 지금 4500조, 5000조에 육박하죠. 임기가 이제 뭐 2년 반 지나서 이제 3년, 이제 4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매년 거의 1000조씩 낸다. 이런 식이면 이제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7000조, 8000조가 된다. 일본의 재정적자의 국채들을 다름 아닌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이 기초가 탄탄하다. 그러나 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계부채 적자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경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를 결국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으로 불려지는 임금 피크제라든지 그것이 바로 그 박근혜 정권의 이제 본질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 공약은 완벽한 사기였던 것처럼 지금 국정화에서 뭐 친일 파쇼의 역사를 미화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죠. 박정희의 친일, 박정희의 유신을 미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박근혜의 뿌리를 미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더 쭉쭉 뻗어 올라가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에게 박정희는 단순히 아빠, 애비, 아버지를 넘어서 선친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인생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바로 종신집권입니다. 유신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종신대통령. 네. 그래서 박근혜는 어떻게 하면 종신집권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대통령 제는 5년 단임인데 박근혜가 자기 후계자 똘마니를 세워서 5년을 더하면 이제 10년이죠. 네. 그때 개헌을 못해도 그 다음에 자기가 하게 되면 5년, 도합 15년이 되는 거고요. 그때 4년제 중임 개헌을 하게 되면 8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당선된다면. 그러면 5년, 5년, 4년, 4년에서 18년.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의 육체적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국정화를 통해서 역사 교과서 왜곡의 저의가 드러나면서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네. 좀 부연 설명하면 현 헌법에서의 권력구조,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연임이 안 되는 것이 중임은 가능합니다. 한 번 쉬었다 그 다음에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명박이 노무현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고요. 네. 아, 물론 노무현이 그렇게까지 저항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명박과 정동영이 대결했는데 이명박 퇴임 이후 다시 노무현이 선거에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력한 대선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문재인의 대결이나 박근혜 노무현의 대결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적으로서의 노무현의 흠집내기 또는 제거를 의도하다가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박근혜 또한 연임은 안 되지만 중임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주목하면서 네.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후계자 꼭두각시를 앉히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기문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유엔에 가서 여러 번 만났죠. 네. 거기에 이제 반기문이 무리를 해서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한다든지 또 말도 안 되는 뭐 박정희의 그 새마을운동이 뉴욕에까지 퍼지고 있다. 그게 이제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이 그 부인이 이제 코리아 사람이에요. 네. 그 남에 와서 남의 민중들의 교육열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미국에 와서 그것을 응용해서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반기문이 사무총장까지 하고 있는데 바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 외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박근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인 거죠. 차기 대선 1년 전에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현재 여야 정치인들을 모두 포괄해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과거 안철수가 그랬듯이 거품이지요. 네. 대선 전에 첨예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링 위에 올라서게 되면 난타전이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꺼질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김무성이 주남미 사령관을 등에 업고 미군을 등에 업고 이리저리 바보지 삼룡이 짓을 하면서 뭐 아이구 장군님 하면서 뭐 워커 비석을 움켜쥔다든지 방미 때 벌어졌던 참으로 황당하고 굴욕적인 모습들이죠.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눈에 들어서 또는 수구 세력의 대표 주자로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너무 약점이 많아요. 네. 그런 김무성이 과연 야권에 현재로는 이제 박원순이 문재인보다 더 강력한 후보입니다만은 박원순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가 반기문을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김무성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꼭두각시가 돼야 된다. 네. 그 징후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뉴욕에 퍼지고 있다. 뭐 중국 열병식에 박근혜와 함께 참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제 박근혜가 2017년 3월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거기에 맞춰서 국정화를 이루려고 하는 저의를 드러낸 것.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 대선의 복지 공약처럼 절대로 뭐 왜곡은 없다. 친일과 독재를 위할 의도가 없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특유의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기치는 거죠. 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박근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은 정말 그 말을 믿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가 좀 귀태라는 말처럼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적이지 않은, 네. 인간으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희한한 모습들을 보이는 뭐 최태민과의 스캔들, 뭐 이어서 이제 그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와의 스캔들, 정윤회 게이트다, 박근혜 정윤회 게이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박근혜는 좀 요사스러운 인간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좀 말 그대로 딱 귀퇴스러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친 박정희에 대한 집착, 집념이 단순히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인생 롤모델인 박정희처럼 종신집권을 하겠다. 네. 근데 그게 되겠어요. 군사 쿠데타 이후 60년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서 대리 정권을 이제 군사 쿠데타로 집권시키면서 파쇼적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 미국이 그렇게도 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미국의 위세가 아니기도 하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에서 시리아의 IS 이슬람 국가를 러시아가 맹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깨졌다. 북미 관계도 제5차에 걸친 북미 반미 대결전에 의거해서 완전히 개변된 상황이다. 네.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가 종신 집권을 꿈꾸면서 아버지 박정희가 유신했던 것처럼 본인도 제2의 유신을 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유신의 동력이라는 게 다름 아닌 이제 북남 남북 간의 7.4 공동성명이 있어요. 네. 예, 박정희가 이우라까지 보내가지고 온민족의 그 격동 상태를 동력으로 삼아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국제정세로서 중미 간의 모 대통령과 닉슨 간의 회담, 수교, 이른바 닉슨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세가 작용하고 있었죠. 네. 이는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북미 관계, 이제 김정은 재거리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간의 어떤 회담, 합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남, 남북 간의 제2의 7.4 공동성명과 같은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확인하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겠죠. 네. 그것은 개혁 두 대통령의 방북과는 질적으로 다른 10배, 100배 어려운 남측의 수구 대통령의 방북과 그 합의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변화가 예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력을 받아가지고 박근혜는 제2유신 종신집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경각성이 있어야 된다. 남측에서. 네. 반노동, 반농민, 반민중, 반민주, 반개혁, 그리고 본질적으로 반민족, 반통일적인 박근혜의 종신집권은 있을 수 없다. 실제로 남측에서 사실상 파쇼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사실상 유일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 강제 이산시키고 자유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를 공안 탄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고 제민주 세력들을 과거 군사통치, 파쇼통치를 방불케 하는 야수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그것은 박근혜의 정치가 본질에서 선친 박정희처럼 파쇼통치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을 이제 과학적 표현이고 이제 대중적 표현으로 이제 포갑통치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우리 민중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와야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존권도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치와 경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서민, 민중들의 생활권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양극화를 넘어서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재정 부채가 결국 노동자, 서민,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가되고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 그 분노의 폭발은 불가피하다. 올해 4월 16일에서 메이데이까지 있었던 대중적 분노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요. 네.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재돼 있는 폭발적인 그 분노의 정도가 증폭되고 있다. 갈수록 폭발 직전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곧 남일 박근혜와 아베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외교적으로는 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래도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됐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과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게 되고 또 남이 중국에 많이 밀착하게 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가 조속적으로, 굴욕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세월호 이슈만큼이나 위안부 이슈도 중요한데요. 네. 여기에 이제 국정화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과연 박근혜가 이 정책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 국정화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진보와 개혁을 하나로 묶어주고 네. 내년 총선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자신의 전략, 종신집권 전략에 의거해서 자신의 뿌리가 되는 박정희의 유신, 새마을운동처럼 이 유신 통치를 미화시키기 위한 박근혜가 바보가 아닌데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역사책만 바꿔서 자신의 종신집권에 기여만 하면 된다. 이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 이슈는 계속 간다. 다음 대선까지. 네. 그 이후까지.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재진보 개혁 세력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역시 재진보 개혁 세력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월호, 위안부, 국정화 이 세 가지 이슈가 세 가지 차원에서의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은 크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 속에서 박근혜의 정치 위기가 심화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북남,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 총선입니다. 네. 게다가 내년이 이제 박근혜 임기 4년 차 아닙니까? 네. 전통적으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죠. 그 이전까지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비교적 탄탄한 대중 집안, 지역 기반이 작용하고 네. 미국이 박근혜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리정권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용인된 측면 또 북도 민족통일전선 경륜 대의 전략에 의거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버틸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진보와 개혁과 수구, 수구와 개혁과 진보가 서로 최저선 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한 세력도 잘하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덜 못하는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다르다. 네.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재정 시한 폭탄이 째깍째깍 초침이 흐르고 있고 노동자 서민 민중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박근혜가 하는 게 없죠. 이른바 외교적 치적인데 결국 그것도 뭐 가령 사드 배치라든지 TPP라 이번에 방미해서 미국 군수자본, 민수자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거든요. 네. 방미까지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은 박근혜가 뭔가 합의만 하면, 정부가 뭔가 합의만 하면 불안해요. TPP 같은 경우는 나프타,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입니다. 환태평양 차원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이란 말은 자유지 이제 불공정협정으로서 약소국이 강대국가, 식민지와 제국주의가 합의하게 되면 될수록 식민지 경제는 절단나고 민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농민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마지막 그 기반까지도 무너지면서 뭐 더 이상 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1, 14 노동자대회 민중대회에서 농민들이 최소 2만 명을 결집시키겠다. 그래서 약 8만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한 10만 명이 총궐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제 한번 이제 반박근혜 총궐기 정치적인 대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대중적 항쟁, 전민 항쟁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러한 흐름이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북남 남북 관계에서 큰 변화 그리고 내년 총선 이 두 가지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박근혜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예전 같이 공안 통치 파쇼적인 폭압 정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사드 배치 TPP라고 하는 미국의 군수자본, 민수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뭐 FX 사업 같은 경우 핵심적인 기술 이전 안 된다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더더욱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박근혜의 그 무능이 드러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외교라는 것이 까놓고 보면 노동자, 농민, 우리 민중들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재정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 세상 가상으로 세월호, 위안부, 국정화 3대 이슈가 생겨서 3차원으로 박근혜의 정책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진보 개혁 세력이 단결하고 수구 세력이 동요하는 그런 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밖으로는 전쟁 위기 그리고 안으로는 국정화나 공안 탄압과 같은 파쇼적인 탄압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바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듯 종미 4대 파쇼 폭압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그 반파쇼 대중적 항쟁만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그 민주주의 지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